승부 들어보소. 철인지용 부지럽고 순민심이 으뜸이라. 한 패공에 백만 대병, 구리 산하 십면 매복, 대예진을 둘러치고, 적패왕을 잡으라 할제, 전하병마 원수는 표모걸식 한신이라. 상대에 높이 앉아 천병만마 호령할제, 오강은 일천리요 백성은 오백리라. 거리거리 복병이요 두루두루 매복이라. 간계 많은 이 적어는 배왕을 유인하고, 산잘 놓는 장자방은 계명산 취야월에 옥통설을 슬피 불어 발천제자 해산할지. 때는 마침 어느 때뇨 구추삼경 깊은 밤에 하늘이 높고 달 밝은데 왜 기러기 슬피 울어 개개 수심을 도와주고. 변방말리 사지 중에 창중에 잠 못 드는 적군사야, 너희 배왕 역진하야 장중에 죽을 테라. 호생호사하는 마음 사람마다 있건만은 너희는 어이하야 죽기를 저리 즐기느냐. 설갑을 고쳐 입고 날랜 칼을 빼어드니 전금같이 중한 몸이 전장고문이 되겠구나. 오읍하여 나오면서 신세자 탄하는 말이 내 평생 원하기를 금고를 울리면서 강동으로 가제더니 불행이 패망하니 어이낯을 들고 부모님을 다시 뵈며 초강백성 어이버리 천전반측 생각하니 8년 풍진 다 지나고 성막사창 빈방 안에 너희 부모 창탄수심 어느 누구라 알아주리. 은하수어작견은 일년일차 보건만은 너희는 어이하야 좋은 은년 분을 보느냐. 초진중 장졸들아 고향 소식 들어보소. 남공녹초 몇 번이며 고당명경 부모님은 의문하여 바라보며 독수공방 처자들은 한산낙목 찬바람에 세워지어 놓두고 날마다 기다릴제 허구한 긴긴 날에 이마우에다 손을 얹고 매에 올라와 바라다가 망부석이 되겠구나. 집이라고 들어가니 어린 자식 철없이 저 딸라치죠 울고 전란 자식에 비불러 밤낮 없이 슬피 우니 어미 간장이 다 썩는구나. 남산아의 장찬밭은 어느 장부 갈아주며 이웃집에 빚은 술은 누구를 대하여 권할 손가. 점정구 바라보니 구리산이 적병이라. 한왕이 관후하사 가련하다 초패왕은 어대로 만 갈 곳